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6월 30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2016년 6월 29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거쳐지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김정은 동지께 중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새로운 정책 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그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